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엇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란 역설적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는 것, 그 어떤 외적인 착한 일과 종교 행위와 여러 가지 뭐 돈이든 뭘 쌓아도 깨끗해질 수 없는 내 내면에 있는 나의 더러움을 직면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에게 오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아니 신자만이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참된 신자만이 자기네 자신의 그 죄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자는 그런 역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의 여겨주심 때문에, 그거를 은혜라고 하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거,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은 걸 받고 살고 싶거든. 항상 행복해지고 싶거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거든.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강조점은 좋은 것을 준다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앞에 있는 이 단어예요. 구문이에요.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 예수님이 우리더러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 자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와. 내가 악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악해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과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는 그냥 묻어놓고 그냥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제대로 성경을 보게 하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우리가 우리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악한 존재도 그런데 우리 악한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답니까? 아버지가 된대요. 여러분들 이 역설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자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모르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냥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 어떻게 악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악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악한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고 그거에 대한 직면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 내가 악한 자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땐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해요. 나는 헌금을 11조를 이렇게 잘하고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축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옆에 있던 세리가 얼굴도 쳐다보지, 하나님께 얼굴도 두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인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 세린, 자기 죄를 진정으로 고백한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악한 자로 보는 사람, 나를 죄인으로 분명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기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잘못을 늘상 범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살짝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프린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프린트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무슨 사업을 하나 봐. KT랑 막 연결돼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목사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어? 이게 뭐지? 아이 좀 싫다 막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대하는 태도가 약간은 좀 건망져진 거야. 그 말투가 약간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화들짝 솔짝 놀랐습니다. 뭐지 또? 아 내가 정말 이게 웃기구나. 내가 겉모양 갖고 그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그렇죠? 나도 또 그 상황에 처하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내 모습이 그게 더러운 거야, 그게 정말 악한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내가 이게 큰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더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목사님에게 오히려 더 말투가 확 이렇게 중간에 다 바뀌어가지고 정중하게 막 어? 더 해드릴 거 없냐고 막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 비관주의가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하고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드러내게 하게 됩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관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더러움이란 걸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그 정결의식을 안 씻는 그걸 가지고 얘네들 보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왜 그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그 외적인 그 종교 의식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주의를 빠지냐 안 빠지냐 성경을 읽냐 안 하냐 안 읽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자꾸 내 신앙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의를 빠지지 말아야 되죠. 예? 소중한 날이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연결시킨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날이니까 그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나와야 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자기 생명 바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하고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반응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저 기도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기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거 내가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구하는 그 기도 신자는 반드시 그 기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다 중요해요. 신앙의 모습들 형식들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어떤 형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 자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 게 아니라 깨끗함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중함을 아는 자들로 모인 게 바로 우리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를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쟤는 또 빠졌네. 쟤는 저것밖에 못하네. 순장이 돼가지고 저러네. 회장이 돼서 저러네. 이런 걸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서로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그럼 적극 참여해야 되고 맡은 책임의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시고 또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과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내 기준과 외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여겼는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정말 깨끗한 공동체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먼저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사람은 늘 이렇게 얘기해도요, 자기의 더러움은 보는 거는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못남과 다른 사람의 그 더러운 것은 너무 잘 봐. 희한하게도 죄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데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방지역 그곳으로 지금 일부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그 7장에 몇 절이요?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네. 여러분 여기서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의 북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로 지역은 무역이 상당히 발달된 그런 무역 도시예요. 굉장히 부한 도시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살았던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특별히 고기잡이가 거기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활성화됐었는데 그 고기를 이렇게 무역으로 이렇게 가져다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무역 그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로는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쉽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돈을 주고 엄청난 그 획득약을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갈릴리 지역에서 살던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은 거야.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뜯어 먹고 있는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지역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끌고 그 두로 지역을 가십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어떤 한 여인을 만나요. 지금이야 여성이 되게 그 존경받고 여성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시기지만 과거에는 여성이 얼마나 대접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그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 거부하고 싶은 어떤 다 사실이야. 이방 여인 두로 지역의 사람 그리고 그 뭐야 귀신 들려 있고 여자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 사실이 25절 26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 26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여러분들 귀신 들렸으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합니다. 불쌍히 여기보다는 우리가 5장에서 봤죠.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방 지역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격리시켰잖아요. 뭔가 이상하고 자기와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거죠.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물론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가세요. 본문에 의하면 그 두로 지역에서 다른 것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이 비참한 여인 한 명 때문에 가신다는 거죠.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 그 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는 정말 한 명의 영혼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여인에게 뭔가 따뜻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뭔가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 그게 뭡니까?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지금 읽으셨습니까? 그 여자가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그동안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내가 이제는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세요? 전혀 상관없다듯이 나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거다. 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 그 떡을 나는 개에게 줄 수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자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개. 자, 이 똑같은 본문이요.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좀 찾아가 볼게요. 똑같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막 간절히 간구하는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여인의 그 소리를 그냥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내 간절한 소망을 무시하는 예수님 어때요? 여러분들이 원하던 기대하던 생각하던 상상하던 그런 예수님입니까? 게다가 똑같이 얘기하죠.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개한테 줄 거는 없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까? 내 간구를 무시하시고 나를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예수님.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나한테 손을 내미시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요 계속해서 그거를 깨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의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다 부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진정한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깨시고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걸 깨셔야 되거든. 그래서 아프지만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오냐해주는 것 오냐오냐해주는 게 아니죠. 내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허물을 그냥 다 쉽게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어떻게 역사냐면 나의 더러운 마음을 직면하게 합니다. 내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끊임없이 모든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 더러움을 직면하게 하셔서 그런 나에게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려지면 정말 아프지만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했을까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자 27절에 여인이 발견한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그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어떤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이 단어예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개들에게 줄 게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채워줄 건데 그리고 나서 개들에게 줄 거 있다라고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를 때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는 밥 떨어지는 거 그거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했다. 어떤 말? 난 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그 고백, 그 참된 고백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병이 나았다, 귀신이 나갔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어떤 고백이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를 개로 보고 나를 하나 그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가난한 심령,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나간 것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어떤 이 세상의 외적인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이 채워지는 것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을 구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우리들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떡, 정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분의 은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게 여러분들 진짜 참된 기적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기적은 그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보고 이 더러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도 받을 것이 없는데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기적을 맛본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참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정말 이 본문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살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저 여인이 예수님의 저런 이야기에 자신을 개라고 여기고 그런 개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갖는 그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방 여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는 이 여인조차도 예수님의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자신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한 자리 하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수는 있지 않을까?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예수님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그 제자들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계속 뭐예요?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인생 모습이요, 예수님 당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자, 이사야서 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일단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늘 향해서 막 외치고 있는 거야. 좀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소는요 그 주인이 밥 먹여주는 거 알고 그 주인을 따른다는 거예요. 나귀는 주인이 밥 주는 거 알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나 나귀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동물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비유를 들자면 개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있는 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소위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개 같은 존재도 개는요 주인의 뜻은 몰라도요 주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는 압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주인 아니 자녀이면서 아버지도 몰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도 몰라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저주와 심판까지 받아야 되는 마땅한 우리가 지금 그거 안 받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거, 숨쉬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내가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내가 막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읽으라 해도 안 읽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건 여러분들 심판과 저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그걸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럼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죠? 누군가가 내가 받아들일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밖에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개만도 못한 존재죠. 그러면 개도 주인이 잘해주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뭘 보셔야 합니까? 이 가난한 여인, 불쌍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조차 정말 하나님의 작은 은혜라도 정말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런 마음커녕 그냥 내 삶에 뭐 좋은 일 일어나길 바라고 뭐 문제가 해결하길 바라고 행복해지길 바라고 자격도 없으면서 그런 걸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꼭 그런 걸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결국 정말 이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렇게 개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개만도 못하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며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죽으셨던 분, 고난당하셨던 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개만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비굴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만도 못한 인생을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받을 수 없는 그것들을 누리고 갖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셔야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더러움을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당당하게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세요. 나에게 근거한 걸로 말고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냐, 봉사 많이 하냐, 기도 이거 나한테 근거한, 나의 행위를 근거한 것 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축복,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그 어떤 것도요 실패작으로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나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개판을 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요 선한 것으로 만드세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뭐 학벌, 뭐 직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것에 목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자부심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